고개를 떨굴수록 앞에 빛이 멀어져 고개 들어 모든 가능성이 열어둬 자꾸 안 된다고 나를 조롱하면서 날 깎아내리지만 난 절대로 안 멈춰 잡을 내 나 나에게 내 미소 잡을게 나 나에게 내 미소 담을게 돼 나 향한 독서한 침묵이 돼 오직 내게 one voice one dream one chance 난 할 수 있어 one wish one soul one time Yeah, yeah. 한때는 나를 외면하는 세상을 피해 도망을 치고 싶었지 실망할 땐 슬픔이 너무 깊었지 일어날게 안 돼 난 말 내게 하지마 패배자를 만난 것처럼 날 대하지마 실패는 여러 번이지만 성공은 한 번만 그게 바로 지금이야 Look at me now 엄마 나 해서 기대가 극한 눈빛을